남조선 유남유수에 의하면 15일 남조선의 천주교 주교회의가 조선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냉전체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같은 날 남조선 신문들인 경향신문 한겨레들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반정부 여론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려는 박근혜 역도를 비난하는 사설들을 실었습니다.